또박또박 이야기 드래곤 보이 글 피파 구타트 그림 마틴 어셀 등장인물 할아버지 늘 혼자 언덕에 올라 생각에 잠기거나 혼잣말을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릴리 할아버지의 독특한 행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도 할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드래곤 보이 할아버지가 릴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할머니 다정한 할머니는 생강 케이크를 정말 맛있게 만들어요. 할아버지를 잘 이해하지요. 인간 소년인 드래곤 보이는 드래곤 언덕에서 드래곤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드래곤 보이는 드래곤처럼 보이기 위해 나뭇잎 외투를 걸치고 드래곤의 노래도 배웠어요. 그런데 드래곤 보이는 왜 아직도 자신이 다른 드래곤들과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릴리는 커다란 막대 사탕같이 생긴 숟가락을 혀로 핥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자꾸 할아버지 뒤에서 수군거려요. 그래? 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대요. 할아버지가 좀 남다른 분이긴 하지. 릴리야, 사실 난 그래서 네 할아버지하고 결혼했단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케이크 반죽을 오븐에 집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밀가루가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지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사람보다 언덕하고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하시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다. 자, 릴리야, 그만 가서 할아버지를 모셔오너라. 릴리는 정원을 지나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언덕길을 따라 올라갔지요. 릴리는 얕은 구릉에 혼자 앉아 휘파람을 불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오븐에서 케이크가 익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냐? 네, 생강 케이크예요. 릴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릴리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머리를 기대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언덕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드래곤 언덕이기 때문이지. 진짜 드래곤이에요? 릴리가 물었어요. 그래, 여기엔 진짜 드래곤들이 잠들어 있단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내가 드래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야기해 줄까? 네, 빨리 들려주세요. 릴리가 재촉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란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언덕에 사는 드래곤들을 몹시 무서워했지. 그런데 왜 드래곤들 가까이에 살았어요? 릴리가 물었어요. 그건 드래곤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란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게 뭔데요? 릴리는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바로 불이지.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불을 내뿜는 드래곤의 입에서 불을 훔쳐야 했단다. 너도 알다시피 불이 없으면 난방을 할 수도 음식을 만들 수도 없지 않니?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용감한 사내를 선택해 예리한 창과 투구를 주고는 불의 전사라고 불렀지. 릴리야, 그 불의 전사가 바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증조할아버지 되시는 분이란다. 그분은 마을의 영웅이었지. 그런데 증조할아버지는 어떻게 불을 빼앗아 오셨나요? 릴리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찬찬히 이야기해 줄 테니 한번 들어보렴. 드래곤은 참으로 이상한 생물이란다. 알을 낳고는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꼬박 90년 동안 잠을 자며 보내지. 그러다 알들이 부화하면 어미 드래곤도 그제야 깨어나서 새끼들을 돌본단다. 새끼들이 다 자라는 데는 10년이 걸리는데 그 새끼들이 다 자라고 나면 어미들은 다시 알을 낳지. 그리고는 또 90년 동안 잠에 드는 게야. 할아버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내 증조할아버지가 불의 전사로 활약하시던 시기는 마침 드래곤들이 잠을 자는 때였어. 그분은 소리 없이 살금살금 언덕을 기어 올라가 잠자는 드래곤의 등에 재빨리 창을 꽂았지. 창을 맞은 드래곤이 흠칫 놀라 깨어나기를 노린 거였어. 아마 너나 나도 잠잘 때 누군가가 콕 지르면 드래곤처럼 반응을 보이겠지. 네 증조할아버지의 계획은 성공이었단다. 잠에서 깬 드래곤이 으르렁거리며 곧장 불을 내뿜었거든. 불의 전사는 준비해간 장작을 드래곤이 내뿜는 불길에 갖다 댔지. 그렇게 불을 훔쳤던 게야. 작전에 성공한 불의 전사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힘차게 마을을 향해 달려갔어. 사람들은 저 멀리서부터 환호를 보냈을 게야. 너도 알다시피 불은 참 신기하고도 너그러운 물질이지. 아무리 써도 줄어드는 법이 없었거든. 불의 전사가 불을 가지고 돌아온 뒤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 쓰고도 남을 만큼 불은 넉넉했단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불의 온기와 밝기는 그대로였지. 그리고 불의 전사는 마을의 불이 무사한지 늘 망을 보았어. 창에 찔린 드래곤은 어떻게 됐나요? 릴리가 물었어요. 글쎄, 그 불쌍한 짐승은 갑작스런 충격에 놀랐을 게야. 아마 자기 상처를 혀로 핥으며 아픔을 달랬겠지. 하지만 곧 다시 잠을 청했을 게 분명하단다. 비록 충격이 커서 쉽게 잠들지는 못했었더라도 말이야. 할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 창이 찔린 드래곤이 쉽게 잠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드래곤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단다. 할아버지,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릴리가 졸랐어요. 그래, 알았다.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었어요. 어느 무덥고 습한 여름밤이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지. 드래곤들도 언덕에서 잠들어 있었고 이따금씩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요란하게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면서 말이다. 드래곤 언덕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단다. 드래곤들이 자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만 오르락 내리락 거렸지. 그런데 솜털 같은 엉겅퀴 홀씨 하나가 우연히 그곳으로 날아온 거야. 엉겅퀴 홀씨는 콧김을 타고 거대한 드래곤들 위를 살랑살랑 거리며 떠다녔지. 그러다가 어느 드래곤이 숨을 들이쉴 때 갑자기 콧구멍 속으로 곧장 빨려 들어가 버린 게야. 그것도 하필이면 불의 전사가 창으로 찔렀던 바로 그 드래곤이었던 게지. 창에 찔려 예민해져 있던 드래곤은 홀씨가 콧속으로 간지리자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단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크게 재채기를 했지. 그러자 코에서 엄청난 불이 뿜어져 나오고 말았어. 드래곤이 재채기할 때 뿜어져 나온 불씨들이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날아왔지 뭐냐. 불씨는 하필이면 건초더미 위에 떨어졌던 게야. 릴리야, 불은 너그러울 뿐 아니라 탐욕스럽기도 한단다. 불은 건초더미 말고도 더 많은 것을 원했지. 넘실넘실 춤을 추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은 마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단다. 집이면 집, 거리면 거리, 모든 것을 태워버린 게지. 사람들은 잠결에 연기 냄새를 맡고는 모두 벌떡 일어났단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는 아이들을 깨우고 짐을 꾸렸지. 그렇게 불타는 마을을 피해 드래곤 언덕의 차가운 어둠 속으로 도망쳤던 게야. 그런데 이상한 소동들이 드래곤 언덕에서 잠자고 있던 드래곤들을 자극하고 말았어. 드래곤들은 잠결에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지. 연기가 자욱한 어둠 속을 걷던 사람들은 발밑에 드래곤 언덕이 꿈틀거리자 더 큰 두려움이 빠졌어.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등에 업고 있는 힘을 다해 뛰었어. 그들은 허둥대다가 넘어지거나 손에 쥐고 있던 아이의 손이나 물건들을 놓치기도 했지. 될 수 있는 한 멀리 멀리 도망치려다 말이다. 발밑에서 언덕이 움직이면 저라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릴리가 물었어요. 불이 난 다음 날 아침, 드래곤들이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단다. 드래곤들은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덜 깬 눈을 깜빡거리며 긴 하품을 했지. 때를 맞추어 알들도 부화하기 시작했고 말이야. 그런데 한 어미 드래곤이 자기 알이 부화하는 순간을 놓치고 말았어. 놀랍게도 알 속에 새끼가 둘이나 있었단다. 어미 드래곤은 쌍둥이를 낳은 것을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둘의 모습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지. 이런 경우는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던 게야. 한 놈은 다른 새끼 드래곤들과 똑같았어. 몸 전체가 햇빛에 반짝거리는 초록 비늘로 덮여 있었지. 그런데 다른 한 놈의 몸은 분홍빛에다 부드럽고 비늘도 없었어. 머리 꼭대기에 까만 털이 조금 난 것을 제외하면 몸의 대부분이 매끈했던 게지. 어미 드래곤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날개를 벌려 안고는 부드럽게 흔들며 달래주었지. 이상하게 생긴 새끼를 본 다른 어미 드래곤들은 멀리서 수군거렸어. 하지만 새끼 어미는 이렇게 말했지. 귀여운 우리 아가야, 넌 조금도 걱정할 게 없단다. 엄마가 널 아주 많이 사랑하니까 말이야. 어미 드래곤은 쌍둥이를 나란히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지. 누가 뭐라 해도 어미 드래곤은 정말 행복했던 게야. 어느덧 그렇게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단다. 둘 중 하나는 아름다운 드래곤 소녀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그저 평범한 인간 소년이 되었지. 소녀는 누이를 사랑했고 누이도 소녀를 사랑했어. 하지만 소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단다. 자기 누이나 다른 친구 드래곤들처럼 되고 싶었던 게지. 소녀는 비늘처럼 보이도록 나뭇잎으로 온몸을 치장했어.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드래곤 노래 부르는 법도 배웠지. 친구들은 소녀를 드래곤보이라고 불렀단다. 그래서 정말 그 소녀는 드래곤처럼 되었나요? 릴리가 물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랬지.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소녀는 자신이 다른 드래곤들과 다르다고 느꼈단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친구들처럼 불을 내뿜을 수 없었거든. 그의 누이와 다른 친구들은 아기 때도 불꽃을 튀길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래서 드래곤보이도 있는 힘을 다해 하하, 푸푸, 숨을 내쉬는 연습을 했지. 하지만 드래곤보이 입에선 휘파람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드래곤보이는 어떻게 했어요? 릴리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릴리를 품에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드래곤보이는 다른 식으로 불을 만드는 법을 배웠단다. 어느 날인가 그날도 드래곤보이는 푸푸 숨을 내쉬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휘파람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지.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단다. 풀이 죽은 드래곤보이는 혼자 뒷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지. 그곳에서 저 멀리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드래곤 언덕을 바라보니 기분이 좀 나아지는 듯했지. 해가 지기 시작하자 드래곤보이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단다. 그런데 아직도 기분이 좀 시무룩했던 드래곤보이는 발끝에 걸린 차돌을 힘껏 걷어찼던 게야. 그러자 걷어찬 돌이 다른 돌에 부딪히며 번쩍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였어. 드래곤보이는 차돌을 다시 힘껏 잡아왔지. 그제야 어둠을 환히 밝히는 불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야. 그래서 드래곤보이는 기쁨에 겨워 큰 소리로 외쳤지. 불이다! 입으로 내뿜지 않고도 내가 불을 만들었어! 드래곤보이는 재빨리 마른 잎들과 나뭇가지들, 땔나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 그리고 불씨를 보호하기 위해 바람을 등진 채 쭈그리고 앉았지. 그런 뒤 차돌을 두 개 들고 서로 세게 부딪혔어. 딱! 하지만 처음에는 약간 타는 냄새만 날 뿐이었단다. 딱! 딱! 딱! 딱! 딱! 드래곤보이는 쉬지 않고 차돌을 부딪혔지. 그러자 마침내 불꽃이 번쩍이더니 마른 잎에 옮겨 붙는 게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드래곤보이는 후 하고 입김을 살살 불어넣었어. 그리고 옆에서 드래곤들의 불의 노래를 불렀지. 그러자 연기가 갑자기 불길로 확 번졌단다. 진짜 불이었어요? 릴리가 물었어요. 그래, 진짜 불이었단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드래곤보이는 나뭇가지와 땔나무들을 덧끌어 모아 불 위에 높이 쌓아 올렸단다. 그 모닥불은 밤새 불을 밝히며 활활 타올랐지. 드래곤보이는 다른 드래곤들이 멀리서라도 그것을 보고 자신이 만든 것임을 알아보기를 바랬던 게야. 드래곤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릴리가 물었어요. 그럼,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본 건 드래곤들만이 아니었단다. 마을 사람들도 보았지. 화재로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은 얼마 뒤에 다시 마을로 돌아왔단다. 불에 탔던 집들을 수리하고 전처럼 그곳에서 살아갔지. 하지만 불 없이 지내야 했어. 불의 전사조차 드래곤들이 깨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불을 훔쳐올 엄두를 못 냈거든. 마을 사람들은 춥고 습하고 어두운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단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드래곤보이가 피운 모닥불을 보고 흥분했겠네요. 릴리가 말했어요. 물론 그랬지. 마을 사람들은 거의 뛰다시피 산을 오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단다. 하지만 드래곤보이는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순간 겁을 먹고 말았어. 마을 사람들도 나뭇잎 외투를 걸치고 있는 야성적인 모습의 소년을 보자 갑자기 발걸음을 딱 멈췄지. 할아버지는 릴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한 여인은 예외였어. 환한 미소를 띤 채 양팔을 벌리고 소년을 향해 곧장 달려갔단다. 드래곤보이의 엄마였어요. 내 말이 맞지, 할아버지? 릴리가 손을 마주치며 외쳤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여인은 드래곤보이의 인간 엄마였어. 그녀는 화재 때 그만 아기를 놓쳐 잃어버리고 말았던 게야.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자기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단다. 보세요. 저 아이는 불의 전사의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제 아기란 말이에요. 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에게 불을 가지고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불을 가져다 준 드래곤 보이를 영웅으로 지켜 세웠단다. 하지만 늘 무언가 부족한 취급을 받다가 갑자기 영웅이 된다는 것은 좀 거북한 일이었지. 그래서 드래곤 보이는 약간 서글펐단다. 이제 드래곤 보이는 인간 아버지, 인간 어머니, 인간 형제들, 인간 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드래곤 어머니와 드래곤 누이가 그리웠지. 안타깝게도 그때쯤은 드래곤들이 알을 낳고 잠을 자는 시기였어. 다시 잠의 시기가 찾아온 게지. 아마 드래곤 보이가 언덕에 그냥 남아있었더라도 결국은 외톨이 신세가 됐을 게야. 그럼 드래곤 보이는 그 뒤에 드래곤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나요? 릴리가 물었어요. 물론 만나러 갔지. 드래곤 보이는 날마다 드래곤 언덕에 올라가 잠든 드래곤들에게 몇 시간이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단다. 할아버지는 언덕을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릴리에게 잔잔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드래곤 보이는 다 큰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매일 그리워했단다. 저라면 매일 울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릴리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언덕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년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예외였단다. 소년이 어머니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주었거든.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노래를 부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릴리는 할아버지의 큰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물었어요. 그 드래곤 보이가 바로 할아버지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그래, 그렇단다. 나는 지금도 우리 드래곤 가족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지. 그 드래곤 노래를 제게도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저도 드래곤들에게 노래를 불러줄 수 있잖아요. 네가 언덕에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너도 이상하게 생각할걸? 상관없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특별하거든요. 할아버지는 뻣뻣한 몸을 힘겹게 일으키고는 릴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귀여운 강아지, 얼른 네 할머니가 만든 생강 케이크를 먹으러 가자. 그걸 먹으면 드래곤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게야. 네 할머니가 반죽에 고추를 잔뜩 넣어 불같은 맛을 냈으니 말이다. 제일 큰 조각은 제가 먹을래요. 릴리가 웃으며 말했어요.